작은 애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숨이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숨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.